yo. Listen. Show me, show me, show me love. This song for you, my shine. Love me, love me, love you me, know. Girl. Yeah, thank God I found you. I'm 부럽지가 않은 시간이 지났어. 지친 너에게 비타민이 돼줄게. 손을 잡아줄게. 지치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 수비게. Yeah, that's right. 스트레스 없는 삶 너에게 선물 받았어. 맡겨줄게. 실과 바늘처럼 넌 떨어지면 안 돼. 삶의 바늘 내가 있어줄게. 우리 더 많은 시간 지나도 웃음이 모자르지 않게. You are everything to me. 슬픔도 없어, 아픔도 없어. I got you back. You are everything for me. 가슴을 쉬었던 나의 shine. 무빈도 갓도 내 가슴 속에는 너뿐. 때로는 아주 가나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가 가진 건 너 하나뿐. Yeah, loving you. 모든 걸 줄게. Oh, show me love, baby boo. You, show me love, show me, show me, show me love. Yo, love me, love me, love me, girl. You know that I love you. Call me, call me, call me love. Call me, call me, call me love. 너라고 널 사랑한단 말해. 나만의 baby girl, 내 맘엔 오직 너. 밖에는 없는 girl, 내게는 과분한 girl. 귀여운 너의 손, 이겨져 있는 call. Pulling은 나를 웃게 해, 오직 내 곁에만 있어줘. 사랑한다고, 영원히 함께 하자고. 지금껏 널 만나기 위해 사는 거라고. 분명히 넌 하늘이 내게 내려준 선물. 조그만 너 이젠 커다란 내 인생의 전부. You are everything to me. You are my everything. 이 순간 영원히. You You are my everything. 내가 더 노력할게 널 위해서. 나 얻어 무엇도 할 수 있어. 내 목숨도 쉽게 걸 수 있어. 가끔 다투고 싸워도 난 진심이 아니야. 많이 모자란 날 만나줘서 고마워 baby. You, you, you, you are my sunshine. Sunshine. You, you, you, you are my everything. You are my everything. 새로운 go, 내 사랑이 go. Talk to me. 너를 만난 이유로 세상이 내 것 같지만 느껴져 너 때문에. 세상 어떤 무엇도 Everything to me. 너를 만난 이유로 슬픔도 없어, 아픔도 없어. I got you back. You will always be my baby. Yeah. Show me love, show me love, show me love. You, you, you. Call me love. Call me, call me, call me love.